창밖에 비가 내리면 감춰둔 기억이 내 맘을 젖히고 잊은 줄 알았던 사람 오히려 선명히 또다시 떠올라 내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꼭 너와 불러보지만 듣지도 못하는 사람 내 사랑아 사랑아 보고픈 나의 사랑아 그대 이름만으로도 배인 듯 아픈 사랑아 창가에 어둠이 오면 숨겨놓은 추억이 내 맘을 밝히네 내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꼭 너와 불러보지만 듣지도 못하는 사랑 내 사랑아 사랑아 보고픈 나의 사랑아 그대 이름만으로도 배인 듯 아픈 사랑아 내 사랑아 전부 다 지인데도 가슴에 남겨질 사랑 내 사랑